One Way Music. 어쩌면 우리 안 맞는 사이 like polarity. 서로 붙어봤자 우리 내는 어쩌면 우리 어차피 끊어질 사이 yeah. 이미 알잖아 돌아갈 수 있는 건가 그 길은 대체 왜 이러는 치는 소리 noise stop 이제 그만해 전쟁은 don't need no more 사랑할 시간 내가 we can love forever 매일 day 너 없는 하루잖아 day day 내 하루 종일 너만 생각해 위험해 마치 birthday 다시 태어난 기분 like a birthday 그들은 대체 왜 이러는 걸까 Choose one. 어차피 터질 거라면 쟁패한 losing ticket 때문에 push out the poke bell Oh wait 잠깐 동해 Don't go away 나 좀 기다려봐 긴장이 지지 않은 결말이라면 난 찾을래 I want you 이제 넘겨서 돌아갈 수 있다면 행복했던 그대로 페이지 넌 다 넘겼어 다 넘겼어 영원한 건 없어 그래도 널 택하게